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째 즈음에서 청년 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제1번 조선 상공연합회 상임리사회, 제1번 조선 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청년의 중앙단체들과 산하조직들,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등 사업체들, 그리고 청년의 각 지방본부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제1조선 학교들에서 축전들을 드렸습니다. 축전들은 공화국의 창건은 반만년 민족사에서 인민이 주인이 된첫 자주적인 정권의 탄생을 선포한 민족사적 경사였으며 제1동포들에게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국민된 용의를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격찬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서 이끌어주신 사회주의 조국이 있어 제1동포들은 자기 운명을 전환할 수 있었으며 오늘은 격렬한 김정은 원수님께서 제1조선인 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기에 더욱 궁지높은 삶을 누리고 있다고 축전들은 밝혔습니다. 축전들은 격렬한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억체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했습니다.